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한 외국의 벗들은 저저마다 흥분된 심정을 토치고 있습니다. 페루 근로자 청년맹 대표단 단장 레오폴도 오르티스 센티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에 차넘치는 과학탐구의 열기는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 건설을 타고 쳐나가는 조선의 과학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청년협회 대표단 성원 게브레 마리암 디베부 베켈레는 이처럼 웅장화려한 배움의 대전당을 지금껏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기초과학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기술 자료들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전시되어 있는 과학기술 전당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대표단 성원 지안 카시에르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웅장하게 일떠선 과학기술 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조선인민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